이던가 님의 꿈이 고향인 것을 여자의 꿈과 남자의 마음 거기에 지쳐버린 나의 이 모습 그래도 사랑을 위하여 따뜻한 미소를 배우니 결국 내가 가야 할 길은 모두가 시던가 님의 품이 고향인 것을